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일 뿐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13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거쳐야 될 다섯 가지 과정을 역순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이르는 동안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요 역순으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이전에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선택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결단 앞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넓은 길로의 세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세상 어떤 기독교 종파 중에 한 종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일주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고난과 핍박이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런 신앙의 결단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신앙의 결단에 앞서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14절 중반부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자주 신앙적인 혼란에 빠지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심령에 올바로 새겨질 때만이 말씀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 위에 믿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4절 하반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세상에 난치병을 낫게 하는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의 개발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복음 전하는 자의 행위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으로부터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권세를 지니신 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대위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가 복음 전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복음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합니다. 이 다섯 단계가 여러분 빠르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반복된다면 더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빠르게 반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단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이 단계들을 반복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시 주님의 이 보내심에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듣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또 그 사람이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믿고 듣고 듣고 믿고 또 주님을 구주로 부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이 구원, 하나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천사가 아닌 인생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이 구원의 소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위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